받아주던 그 손길 앵두 같은 내 입술에 그 이음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둘이서 거릴던 대화강변에 대나무 숲들은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창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잊었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든가 같이 둘이 울어주니 네 모시려나 아 석양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문수사나 산딸기 머루탈에 닫아주던 그 손길 태꽃 같은 내 가슴에 그리움을 들이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둘이서 거릴던 바닷가 하얀 파도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창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잊었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들이 울어주니 네 모시려나 아.